La la la la la la. Yeah, yeah, yeah. 원하는 캐스팅 미안한 yeah, yeah. 내가 정중히 거절할게. 처음에 난 그러더니 갈수록 가섭이 늘어가나 자꾸 혼나네 나를 낚아네. 어차피 말투가 뭐가 어때 뭐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1도 I don't understand. Rick me 어디서 뭐 하니 baby. Big bam 펼쳐지는 smackdown 날 다그칠수록 거야 I don't care. So baby no no no don't call me no more. Sorry next. 넌 해도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아. 네가 없으면 안 될 거란 잠시 난 그 착각.